사랑해요. 당신을 당신만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. 가지마오 가지마오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. 이대로 영원토록 한백년 살고파요. 나를 두고 가지를 마오. 사랑해요. 당신을 당신만을 이 생명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내 진정 당신만을 사랑해. 가지마오 가지마오 정을 두고 가지를 마오. 이대로 영원토록 한백년 살고파요. 정을 두고 가지를 마오.